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과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 참가자들의 상봉 모임이 16일 평양의 과학기술좋은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발언한 국가우주개발국 일꾼과 과학자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사와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 기술에서 이룩된 성과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어 발언한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에 참가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인사들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전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이 앞으로도 조선의 평화적 우주개발을 지지송원하는 국제적 연대성 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상봉 모임에서는 제5차 백두산 위인칭송 국제축전 참가자들의 명의로 국가우주개발국에 보내는 축기와 과학기술 도서들이 전달됐습니다.